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은혜의 셀더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름,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저희들은 이 시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나의 생명이 되신, 나의 전부가 되신 이름 예수 주님, 저희들은 그 이름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 동안 살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순종한다 하면서 제멋대로 살고, 하나님 저희들의 약함을 용서하시고 반복되는 죄악을 짓지 않도록 하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순종하는 자로,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오직 능력의 이름 예수를 아버지 부르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며, 회복과 아버지 치유의 이름 예수, 권세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이 저희들의 입술에서 아버지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그 이름 의지하여 악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연약한 육신들에게 나의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주여, 저희들을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서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만족하며 이 악한 세상을 살아나겠습니다. 하나님, 약한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오직 예수 그 이름만 의지하고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샬롬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위에 하나님이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아버지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 경배를 주님께 드리니, 아버지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 온전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설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기꺼이 받으실 줄 압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이심이 사랑하시는 유선 목사님과 김은경 사모님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아버지 힘입어서 귀한 말씀대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속에 늘 기억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이선 목사님과 김경 사모님 하나님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낱낱이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더디마시고 속히 하나님의 큰 뜻, 귀한 그릇, 복된 그릇, 그릇으로 갈고 닦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실 때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 은혜의 강물에 풍덩 당길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될 걸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일학교 나오셔서 특별 찬양 말씀송 특별 찬양 읽겠습니다. 어떻게 말씀 송 계속 암송 잘하고 계십니까? 또 준비가 되면 우리 또 말씀 송 축제 또 곧 할 겁니다. 지금 이제 하는 거 봐서는 올해 안으로 또 두 번째 우리 말씀 송 축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많이 찬양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입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그 깊은 중심에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읽어봤었고 이제 오늘이 그 마지막입니다. So today the last lesson of Galatians.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 많은 소주제들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의 끝이기도 합니다. So, living in the spirit, 성령 안에 살아가기고요. 먼저 광고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요. The Gospel Seminar, October 20-22. 그래서 우리가 복음 세미나가 교회에서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에 거쳐서 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금요일 날은 오후 5시에 그래서 한 타임이 보통 2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한 타임 시간을 갖고 마치고 토요일은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조금 아마 교회 아마 저녁 정도까지 하게 될 것 같고요. 저녁 식사한 이후에도 한 타임 정도 더 하게 될 것 같고 주일날도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평소 우리 교회 마치는 것 정도 아마 이렇게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월 22일 주일날은 사모님 주일학교 계획하고 계시면 9시 반에서 10시까지 30분 동안은 시간이 있습니다. 10월 22일 날요. 그래서 10월 20일, 21일, 22일 이렇게 우리가 복음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서 전도의 기회도 삼으셔서 이 복음에 대하여 목마르신 분들이 있다면 초청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잠깐 떠나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는 분들 가운데 혹시나 또 다른 교회를 안 좋은 곳에 나가시거나 아니면 신앙생활 가운데 조금 뭐 어렵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고 다시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저희가 식사는 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을요. 그래서 뭐 아마 10시 시작하니까 아침은 좀 그렇겠지만 간식과 점심 또 필요하다면 저녁 이렇게 식사는 교회에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그때는 따로 교회 식사장번 없습니다. 식사장번은 따로 없으니까요. 함께 오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누리고 또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Church Family Trip 우리 교회 가족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던 것은 11월 달에 수능 시험이 있고 해서 이제 우리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참석할 수 있을 때가 어딜까 싶어서 그렇고요. 지금 예상은 11월 18일, 19일 이거나 11월 4일, 5일 정도로 해서 우리가 Saturday and Sunday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또 아이들 시험 일정이 있다면 그걸 좀 피해서 그렇게 우리가 여행을 가지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10시에 출발하려고 하고요. We'll start from church on Saturday 10 a.m. 그리고 장소는 우리 화산 오순절 기도원 쪽입니다. Our prayer house, Pentecostal prayer house.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이제 가을이고 하니까 좀 바베큐 파티도 하고 뭐 친목회 뭐 보물찾기 또 근교에 좀 여행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여정 속에 뭐 전주나 이렇게 뭐 남원이나 이렇게 우리가 좀 둘러보면서 구경할 수 있는 좋은 곳이 있고 계절적으로는 또 한창 가을이니까 단풍도 좀 보시면서 이렇게 좀 여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족 여행은 11월에 이렇게 좀 좋은 날로 잡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학교 일정이나 이런 데는 일정에 맞춰서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고 18일이나 19일 아니면 4일, 5일 중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11월 16일에 있기 때문에 태연이 같이 가고 하려면 아마 18일, 19일이면 더 좋을 것 같긴 하지만 그것도 그때 상황을 좀 봐야겠죠. 아예 못 갈 것 같으면 뭐 4일, 5일이 난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아이들 또 기말고사나 이렇게 시험들도 한번 챙겨보셔서 일정은 그렇게 좀 같이 정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가족 여행을 11월 달에 그렇게 계획하겠습니다. Blessing. The last lesson of Galatians is the blessing.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마무리는 축복입니다. Galatians chapter 6 verse 18. 갈라디아서 6장 18절의 말씀 우리 한절 말씀이고 앞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Galatians chapter 6 verse 18. 갈라디아 6장 18절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함께 앉으시겠습니다. My brother and sister,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is with your spirit.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여러분 안에 함께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은혜가 머물러야 될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 그 심령의 영혼의 자리입니다. 아멘. 은혜가 머물러야 될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아멘. The place the grace is our spirit. 하나님의 그 은혜가 머물러야 될 곳이 바로 우리의 심령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 사람에게 우리 겉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있고요. 그 속을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힘이 들 때 많은 이유나 원인은 그 마음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특별히 어떤 심각한 많은 병들은 몸이 아플 때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부가 그렇지는 않지만요. 뭐 예를 들면 뭐 식중독이나 이런 것은 내 몸 밖에서 들어오는 병이죠. 그러나 아주 심각한 어떤 많은 병들은 우리가 마음의 아픈 것을 통해서 우리 몸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의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영혼이 머무는 자리, 영혼의 자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있어야 되는 곳은 사실은 우리의 몸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야 합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직장, 그 자리,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지요. 때때로 운전을 하고 다니거나 할 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모든 사고나 위협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또 우리의 가정, 우리 가정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 자리들. 그런데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잠깐 머물렀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마치 씨를 뿌렸을 때 돌짝밭이나 가시덩굴에 떨어져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금세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가 깊이 머물지 못하고 그냥 마치 바람 불듯이 휙 하고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혜는 이곳에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는 한순간 사라지고 말지요. 그래서 바로 이곳에 은혜가 있으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면 때때로 환경이 바뀌고 달라지고 혹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은혜가 머물면 그것이 우리 몸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환경에도 머물 수 있긴 한데 사람의 마음이 그리 강하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닙니다. 고래 심줄보다 더 센 게 자라고 했는데요. 아니 그렇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마음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한 것이 나쁜 것, 잘못된 건 정말 강한데요. 바른 것, 옳은 것은 왜 그렇지 약한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지요. 이상한 건 정말 셉니다. 예, 이상한 건 정말 고래 심줄인데 정말 좋은 건 무슨 한여름 날 아이스크림처럼 순식간에 녹아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내 마음이니까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것,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나의 영혼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혼아 일어나라, 영혼아 앉아라, 영혼아 누구를 미워해 보자, 그거 해보신 경험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누가 자기 영혼에게 뭐 명령을 하고 뭘 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 속에 있지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영혼입니다. 바이블 said,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is with your spirit. But actually in my life, the grace of the Lord, in my situation, in my problem, in my ordinary day, I need His grace. But with so many people, they have the grace, but suddenly gone away. So, we need the grace in my heart. Then we can enjoy, then we can have the grace also in my life. But my heart is not strong. Someday is good, but someday is bad. So Bible said, the place located of grace is your spirit, my spirit. But we cannot control. We cannot do anything in my spirit. Because the place for my Lord.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요. 왜냐면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거든요. 그러므로 Only two kinds of people in the world. One dead, spiritual dead. But the other one alive, spiritual alive. So, 근데 세상에 두 종류 사람이 있는데요. 한쪽은 죽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 또 다른 한쪽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영에 대하여 내 영을 죽일 수도 없고 내 영을 살릴 수도 없는 것이죠. 영혼이, 영이 사는 것과 죽는 것은 하늘에 달린 것입니다. It's belong to heaven. 하늘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문제는요. 질문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몸, 우리의 뭐 마음 혹은 생각 아니면 영.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질문. 영에 있다. 예, 또 다른 분요. 예. 여러분의 믿음 있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자, 영에 있다. 마음. 자, 마음을 생각하시는 이유는요? 아, 그냥 찍으셨네요. 예, 뭐 찍어도 뭐 맞추면 되는 거죠. 예. 아마 몸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으시겠죠, 많은 분들이. 믿음이 머무는 자리는 마음입니다. 마음에 믿음이 머뭅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그 믿음을 누군가는 버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나가기도 하고, 누구는 믿음이라고 하지만 정말 잠자고 있는, 때로는 죽은 것 같은 믿음도 있기도 하고, 믿음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믿음이 있는 자리는 영이 아닙니다. 왜? 만약 믿음이 머무는 자리가 영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오직 수동적일 수밖에 없겠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면 믿는 거고 안 주시면 안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엉망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겠죠. 나한테 믿음을 제대로 안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머무는 자리가 영이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머무는 자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결단하고 결정하고 결심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영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은 오직 두 가지입니다. 죽었든지 살았든지. 근데 내 영이지만 내가 조절할 수 없습니다. We cannot control my spirit. We cannot. But if I have a faith unto God sincerely, then I obeyed His word of God, and I became a faithful person, then in my spirit we can see a great offering of the grace of Lord. 그러면 우리가 우리 영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넘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That is the blessing. 바로 그것이 축복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많은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온전함에 서야 한다. 여러분이 자꾸 왜곡된 할례나 율법에 머물면 안 된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흔적들이 그 여러분 삶에 있어야 된다. 계속 그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던 것은 결국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에 넘치게 하시는 방법은 여러분의 그 마음의 자리에서부터 결심하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 시간 류수연의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을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내가 당신만이 내 인생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당신만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시며 당신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단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이 고백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삶이 이제 바뀌겠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나의 내 인생의 한 걸음을 바꾸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의 두 번째 걸음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나는 이 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겠다고 결정하고 결심하고 결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축복을 보게 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축복은 병이 나았을 때, 축복은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축복은 물질의 어려움이 떠나갔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왜 병이 낫게 되었을까요? 왜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왜 이 물질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되었을까요? 이런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무엇인가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정말 병이 나았다면 이렇게 말하겠지요. 아, 기도해서 나았나 보다 라고 할 수 있겠지요. 누군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따라갔다면 이렇게 말하겠지요. 아, 그가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물렀나 보다. 무엇인가 우리 눈앞에 눈에 보이는 기적을 원할 때 기적을 불러오는 어떤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We want to see the blessing in my life. I want to be healthy. I want to see resolved every problem. I want to solve every problem in my life. I want to remove difficulties and hard problem in my life. And I want to see, especially the finance problem, yes, it's result. But we know some reason make this result. 어떤 원인과 이유들이 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We want to see the blessing. We want to have the blessing. So we need some reason. 우리는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불러올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렇죠? 한 달 열심히 일하면 월급 받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직장을 구해야 되겠죠.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요. 월급이나 돈을 받으려면 무엇인가 그 사전에 어떤 행동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 줄리아나를 보면 아시겠지만 많이 건강해지고 있죠. 아, 참 좋습니다. 살도 붙어가고 있고 참 좋은 모습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아이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심장병 수술이 뚝딱 받아집니까? 그 수술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그 아이가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왔습니까? 어떻게 돈이 모금이 되었습니까? 사람들은 수술된 저 모습만 바라봅니다. 근데 이 모습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생해야 되고 어려워해야 되고 얼마나 많이 부딪혀야 되고 때로는 얼마나 마음 아파야 되고 그 과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유가 축복을 불러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마지막은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기를 원한다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정말 우리의 영혼의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So we must have reasonable reason. 정말 그 합당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줄리아나가 수술을 받기 위해선 심장병이 그 아이에게 있어야 됩니다. 멀쩡한 아이를 왜 수술시키겠습니까? 그 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 받을 수 있는 과정을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We need, 정말 필요합니다. What is the gift that the book of Galatians give you? 갈라디아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준 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셨습니까? 혹은 여러분은 어떠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선물들을 받으셨습니까? What is the gift? 어떤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This man, his name Martin Luther. 이 사람은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을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뭐 설명들이 있긴 하지만요. 잠시 좀 읽어드리면 독일의 종교개혁가였고 원래는 천주교의 수사였습니다. 또 사제였고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고 나중에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가장 또 중요한 사람이었죠. 처음에 마르틴 루터가 자기가 원했던 것은 사실은 종교개혁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왜냐하면 천주교회가 너무 부패해서 면죄부를 판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면죄부를 사면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고 천국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고민이 들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돈을 주고 이걸 산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르틴 루터가 특별히 갈라디아 말씀을 읽으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니까요.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구원 받는 근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무엇인가 일을 하다 보니 그것이 종교개혁이 되어버렸습니다. 야, 내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야지 뭔가 바꿔야지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인가 시작했던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의 근거가 있다. 오직 그것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받았던 선물은 무엇이었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가 받았던 선물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선물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and you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받으셨습니까? 저는요 여기 4장 6절에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고요. 또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이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라고 하셔서 참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보신다는 것 이런 자녀이면서 상속자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이곳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야, 정말 멋진 선물을 받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좋은 선물 받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두에게 여쭤볼 순 없고 정말 선물을 자랑하고 싶으신 분들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선물을 자랑하고 싶으신 분들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피릿. 굿 스피릿. 우리 로에사드님은 아주 좋은 영을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Yes, it's a great gift. 축하합니다. 또 아, 내가 받은 선물 자랑하고 싶어요. 또 계십니까? 이 선물 내가 자랑 못하면 오늘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자녀가 상속자인 거 너무 좋습니다. 아, 자녀인과 상속자. 아, 상속자. 예. 예. Yeah. 축하드립니다. 한 분에게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받은 선물이 뭐죠? 난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아, 다들 선물 안 받으셨습니까? 어? 승희 뭐라고요? 아빠 손들이라고. 아, 아빠 손들이라고. 제가 남은 2017년은 이렇게 좀 짧은 서신서들을 중심으로 계속 주일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모든 서신서의 마지막에는 제가 이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자, 이거는 공통된 질문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그저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내 심령에 심겨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하지 않으신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었는데 나는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요, 은혜를 받음에 머물지 마시고 그러므로 이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여 어떻게 행동하겠어 라고 하는 우리의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When we receive the gift, then we need to move. We need to actions. Yes. 뭔가 우리의 이 움직임과 행동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면 아, 정말 저 사람은 선물을 받았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두 분의 셀더님이 하나님의 자녀됨과 상속자임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향해서 아빠 나를 자녀 삼으셨고 나에게 상속자가 되게 하셨구나. 쉽게 말하면 나 부자 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지켜볼 일인 것입니다. 정말 상속자라고 느끼시면서도 난 가난해, 난 어려워, 나는 힘들어, 난 이렇게 늘 안 돼, 나는 뭐가 안 되고 있어. 그렇다면 그건 가짜 상속자지요. 그건 가짜인 겁니다. 무슨 상속자가 그렇습니까? 세상에 어떤 상속자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 내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10억을 남겼어. 그런데도 아, 나는 안 돼. 나는 뭐 돈도 없어. 난 가난해. 뭐가 이렇습니까? 그 10억만 상상해도 여러분에게 마음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아, 10억이 좀 작습니까? 100억으로 할까요? 100억이면 좀 든든하시겠습니까? 10억 든든합니다. 예. 10억이면 든든하죠. 근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한 100만 원쯤 받을까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한 1억쯤 받겠습니까? 무지무지. 예, 무지무지 받겠지요. 어마무시하게 받겠지요. 예.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 그 부모에게 상속받는 뭐 1,000,000원 뭐 한 1억 10억보다도 못하다라고 느낀다면 그러면 선물을 받은 게 아닌 거죠. 예,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시니 그 너무 좋은 선물인데 사실은 정말 귀한 선물은 맞는데요. 그러면 그 선물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이 오늘 9월 24일 날 우리가 이제 끝나거든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선물이 이제 오늘부터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누려지고 보여지는지 그건 정말 선물 받은 사람의 몫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Fix your thought on Jesus.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뿌리 박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마음 속에 깊이 뿌리 박히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시는 복된 이 또 9월의 마지막 한 주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에 내 삶의 현장 속에 그 자리자리 속에 그 모습들 속에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구원자 되심이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주인 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믿음으로 또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셨어서 주님 놀라운 은혜를 다하여 주셨어서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그 생명 가운데 주의 그 역사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하며 머물며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역사여 주셨어서 나의 하나님이라여 주셨어서 나의 하나님이라여 주셨어서 오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셨어서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쉬지만 또 기도하겠습니다. 봉사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일하여 주셨어서 오 주님 역사여 주셨어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셨어서 아멘 할렐루야 오 예수님 함께하여 주셨어서